자,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9회 구속사 세미나를 이곳 LA에서 거행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 목말라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셔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히 목말라 영원히 갈급하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LA 지역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의 신비스러운 만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족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혀있는 그런 문헌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학책을 읽어본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딱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바가브람 목사님께서 정말 세계 최초로 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가브람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를 참고로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족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구속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계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 역사. 근데 이 세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예요. 세계 역사는 구속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런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죠.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럼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세계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없애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은 리뎀션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구하다. 구해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죽었고 증조할아버지가 죽었고 고조아버지가 죽었어요. 다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 나는 이제 죽는다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20대다 30대다 그러면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해요. 젊어서 혈기가 왕성하니까. 근데 벌써 나이가 50만 넘어보세요. 60, 70, 80 되면은요 점점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려면 그냥 건질 수가 없어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to pay,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란 단어 속에는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피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죽음이 다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칼을 이 목에다 딱 대놓고 야 돈 내 돈 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요 칼이 대고 있는데 저 까만 상자 열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도가 가가지고 까만 상자를 열은 거예요. 아 거기 말고 그 왼쪽 열어보라고. 왼쪽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돈보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아 그것만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아 그 옆에 까만 책 있잖아. 그것도 가져가야 된다고. 이 성경을 이야기 성경.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도 강도들이 성경하고 돈보따리 가져갔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집으로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 강도가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거예요. 싫어.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이려면 죽으라 이 말이지.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전도하는 거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만 가져보세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만한 잉어가 둥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왜 떠내려옵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피레미 새끼 보세요. 막 급류가 쏟아지는데 그 급류를 뚫고 팍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살았으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얼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만 가져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딱 내놓으면은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한국에도 이렇게 처음 운전할 때 뒤에다가 뿅알이 붙여놓잖아요. 나는 뿅알이다. 어떤 사람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놔요? 2판 4판. 2판 4판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지 마음대로 운전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딪힐까 봐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죽음을 내놓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세상이 도망가요. 세상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이긴다 그랬잖아.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이긴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비가 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번 세미나 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준다. 이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나 이야기 왔으니까 그냥 왔다 가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같은 공부는요 평생 참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잘 은혜만 받으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제가요 외국 나가니까 이게 탁 붙는 이 지우개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사다 놓으세요. 탁 붙어요. 야,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고개 숙일 필요 없고 바로 닦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외국에 말레이시아에. 야, 놀랬어요. 놀랬어. 그래서 이 구속사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는 창조. 창조. cre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타락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이죠. 회복. 그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성. 완성.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타락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세계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이 구속사죠. 자, 그런데 이 구속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구속사가 다 족보에 압축이 돼 있어요. 족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잘 공부하면은 구속사 전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구속사 전체가. 자,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역사가 창세기 5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역사가 창세기 11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죠. 창세기 11장 족보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역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역사가 족보에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누가복음 족보를 공부할 텐데 이 누가복음 족보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전체 역사가 이 누가복음 3장 족보에 압축이 돼 있죠. 그래서 족보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니까요. 다 잘 돼요. 아니 허다못해 증권에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증권에 눈이 열린 사람. 어떤 사람은 증권에 눈이 이렇게 닫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막 증권이 올라가니까 아 나도 사야 되겠다 딱 샀어. 그때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또 막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해. 막 돈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얼른 팔았어. 근데 또 그때부터 올라가. 이 사람은요 증권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근데 증권에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여튼 이 사람이 사면 그때부터 올라가. 그리고 이 사람이 딱 팔면 떨어지기 시작해. 이런 사람은 돈 벌죠. 왜? 증권에 눈이 열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눈이 열려보세요. 그러면은요, 온 세상이 다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무식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받죠.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말씀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눈이 열릴 생각을 않고 그냥 돈 버는 거, 장사하는 거 그것만 그냥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보세요. 진짜 잘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1년에 성경 몇 번 읽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만한 국민학생 애들도 1년에 성경 10번 읽어요. 10번. 아니 1년에 평생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으면서 무슨 말씀에 눈이 열리겠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적으로 이 족보에 대해서 구속사의 압축이다, 족보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관계인데, 자, 첫 번째로 그 두 가지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차이점.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여기가 마태복음 족보고 여기가 누가복음 3장 족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형식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족보는 내려오는 족보죠. 내려오는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족보. 그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요셉 이상은 헨리요, 헨리 이상은 마따시요, 마따 그 이상은 레이요. 이렇게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가 이 누가복음 족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인물들을 보면 마태복음 족보에는 41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족보는 3교로 구분되죠. 그래서 14대 총 42대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1기 끝에도 나오고 2기 시작도 나오죠. 그래서 인물로 계산하면 41명의 인물이 나와요. 41명의.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1번 진쳤어요. 광야에서 41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번 진쳤어요. 그래서 41번 진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번 진쳤기 때문에 총 42번 진을 친 거죠. 이것과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너무 신기하게 일치가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41번째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41번째 인물이.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을 나타내죠. 천국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41번째 마지막 인물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42번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다가 천막을 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막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다가 마지막 천막을 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마지막 천막을 쳤듯이 우리는 신령한 천국에다가 마지막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41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이고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 실패자예요. 그러나 내가 서울역 앞에 지게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참석한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그것도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난 사람이에요. 대박. 응?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로 로또 복권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냥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야 맞았어 맞았어 막 난리가 나.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천국 가는 게 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 제일 기쁜 일이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물로는 41명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77명의 사람이 나와요. 77명. 7이 완전수잖아요. 77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의 인물을 보겠어요. 시작과 끝. 자, 마태복음 족보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를 끝내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이건 뭘 가르쳐주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식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신기하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이상은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 뭘 가르치느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징. 이 마태복음 족보는요 결국 요셉의 가문을 이야기해요. 요셉의 가문. 그런데 이 누가복음 족보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마리아의 족보, 마리아의 가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고 육신적으로 아버지 족보, 어머니 족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히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큰 두 번째로 두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41명의 인물이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는 몇 명이 나오죠? 77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족보에 나온 인물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보겠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누가복음 족보에는 3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까지.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족보와 창세기 족보를 비교하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셋부터 노아의 아들인 셋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보겠어요. 아브라함. 이 셋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에 나와요. 그런데 셋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역시 마태복음 족보에는 안 나오죠. 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족보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정확히 11장 10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이 족보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면은 역시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근데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까지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77명의 인물들을 자세히 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미나 와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 평생에 처음으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구원 섭리가 담겨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평생 지나갔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평생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3장 족보를 오늘 내가 공부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참석한 것만 해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의 가이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아가 셋을 낳죠.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셈은 아르박삿을 낳죠. 아르박삿.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다. 요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2절 보면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족보에 누가복음 3장 족보에는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34절부터 36절 보면 36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가인안을 낳고 가인안이 셀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셀라, 살라의 이상은 가인안이요. 가인안의 이상은 아박사시요, 아르박사시요. 아르박사 이상은 셈이요, 셈의 이상은 노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족보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 가인안이라는 사람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이 가인안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누가복음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가인하는 사람이 여기 말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뭐 이런 위경이나 외경, 성경 외의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참고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벨서라는 책이 있는데 요벨서 8장 2절부터 3절 주빌리 이 요벨서 8장 2절에서 3절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 가인안이라는 사람은 도시로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성술사한테 점치는 걸 배웠다 그런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안이 아르박삿의 아들로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원래는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삐딱하게 나갔다는 거죠. 도시로 나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쳤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문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셀라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어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르박삿이 35세 셀라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이 숫자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5세 셀라를 낳은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한 대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가인안과 셀라는 쌍둥이이거나 쌍둥이이거나 아니면 형제, 형제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안이 형이고 셀라가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인안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렀지만 가인안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족보에서 가인안을 빼버리고 바로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가지고 일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한다 그랬죠. 돌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소리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수사 세미나 할 때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면 나를 제껴두놓고 저 돌을 들어서 대신 소리치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다.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조선, 이 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옛날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을 세운 사람이 태조 이성계예요. 태조. 이게 조선의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 둘째 왕이 누구예요? 공부 안 하셨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두 번째가 정종이에요. 정종. 정종. 세 번째가 태종. 네 번째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 세종. 그래서 태조가 첫 번째 왕, 정종이 두 번째 왕, 태종이 세 번째 왕, 세종이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종은 태조의 아들이겠죠. 그런데 몇째 아들이냐?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맨날 술만 마시다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진짜예요. 조선왕조 실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 정종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태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종의 아들이 태종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정종은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 그러니까 정종의 동생이에요. 근데 정종이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방원, 이 태종의 원래 이름이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 이방원이 이렇게 놔뒀다가 나를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반대하는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형을 몰아내고. 그래서 세 번째 왕이 태종이에요. 태종. 그리고 이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 세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조선의 역사도 대체적으로는 왕과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게 대체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형제가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의 족보도 이 가이난하고 셀라는 형제라 이 말이에요. 형제.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이 이렇게 이동한 것을 우리가 조선 실록을 보면 왕권이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이것은 왕권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장자권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됐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이난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권이 셀라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이삭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자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셔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그거 뺏어가지고 동생한테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정말 평생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나타난 가이나는 장자권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까지. 세 번째는 이삭부터 다윗까지예요. 자, 이삭부터 다윗까지. 자, 이삭부터 다윗까지는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3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삭부터 다윗까지는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이삭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면은요,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요 이삭부터 다윗까지 중간에 하나님이 애굽 시대하고 사사 시대를 족보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족보에도 빠져 있고 누가복음 족보에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뵈기 싫은 것은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빼버렸고 누가복음 족보에서 똑같이 빼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여러분이 아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여기 이삭부터 다윗 사이에 첫 번째로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빠졌다 그랬어요? 네? 람하고 아미나답. 람과 아미나답 사이가 이속이 빠져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빠졌다 그랬죠? 보아스 사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로 그려보면 여러분 이해를 빠르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애굽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애굽시대. 애굽시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죠. 430년.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가 BC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876년.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끝나고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이죠. 그래서 1876년에서 1446년을 빼면 430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BC 1406년이에요. 그러니까 1446년에서 1406년을 빼면 40년이 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기간,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16년이 걸렸어요. 이게 끝난 게 BC 1390년이죠. 1406년에서 16년을 빼면 1390년.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34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390년부터 340년을 빼면 BC 1050년. 요때 사울 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울 통치가 몇 년이냐? 40년이요, 40년. 사울 통치 40년. 그래서 BC 1050년부터 BC 1010년까지 통치를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0년을 다윗이 통치해요. 다윗 통치. 40년. 그러니까 다윗 통치가 BC 970년에 끝나죠. 그래서 여기 이 애굽 시대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 람이잖아요. 람. 그다음에 애굽 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미나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람하고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시대를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 시대를 족보에서 통째로 빼버린 거죠. 이 시대가 족보에서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누구랑 눈이 맞았어요? 살몬하고 기생 라합이 눈이 맞았죠.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리고 요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또 보아스는 누구랑 눈이 맞았어요? 예, 루다고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사사시대 대부분이 족보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가 이 이삭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에서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에도 빠져 있고 누가복음 족보에도 똑같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를 가증스럽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 최고로 싫어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최고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다하도록 내가 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갔어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천국 갔는데 저쪽에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와서 껴안아주시더래요. 아유 김장로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안식을 누리고 쉬자 이러면서 껴안아주고 옆에 앉힌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천국에 오시더래. 그 예수님이 자리에서 손을 바짝 드시면서 야 이 목사 고생했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좀 일어나서 저처럼 가서 그냥 달려가서 껴안아 주시지 왜 손만 흔드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김장로 너 몰라서 그래 저것들은 내가 잠시 자리 비우면 어느새 앉아와 있다니까. 응? 잠시만 자리 비우면 어느새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대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지 맘대로 살잖아요. 지 맘대로. 이게 사사시대예요. 지 맘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 마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가브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구속사 지지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구속사 시리즈 공부하고 집에 가서 성경 읽지 않는다면 그 세미나 온 거 헛것이 헛것. 그래서 이 세미나 참석한 사람일수록 더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부터 다윗까지도 두 가지 족보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중요한 부분인데 네 번째는 이제 다윗부터 요셉까지예요. 다윗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자,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비교하면은 이 두 족보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보세요. 자, 다윗은 똑같죠? 다윗. 그런데 다윗 이후에 나단과 솔로몬으로 바뀌죠.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으로 연결되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이건 마태복음 족보예요.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연결되는 것은 누가복음 3장 족보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인물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 나단의 족보는 헨리로 끝나요. 헨리. 헨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족보는 야곱으로 끝나요. 야곱. 그리고 이 족보가 다시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이 두 족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부터 요셉까지 이 족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이 두 족보가 분리가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두 족보가 다시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큰 세 번째로 분리와 만남. 분리와 만남. Separation and intersection. 자, 첫 번째로 분리를 보겠어요.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나단과 솔로몬으로 분리되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가 시므아, 두 번째가 소밥, 세 번째가 나단, 네 번째가 솔로몬. 이렇게 네 아들을 낳죠.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은 솔로몬 낳기 전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나단의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고 넷째 아들인 솔로몬의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역대상. 역대상 3장 5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자, 이렇게 나단과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던 두 족보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이렇게 분리될 때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게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약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1000년. 이건 1000년 만에 만남이에요. 1000년 만에. 그러니 하나님이 이 두 족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일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벌써 모든 앞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죠.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족보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 두 족보를 거룩하게 보존시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시편 126편 121편 121편 3절 4절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먹을 것 다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처먹고 아니 어떻게 살을 빼겠어요? 아, 먹을 걸 줄여야지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세상 일을 줄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할 일은 다 해놓고 줄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천만에요. 못합니다. 못해. 아니 우리 인생이 깁니까?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면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60년을 살았다. 여러분 6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러면 남아있는 나의 60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겠죠. 너 뭐하다 왔니? 너 도대체 뭐하다 왔니?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그래도 아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구속사 시리즈 열심히 전했습니다. 내가 찬양으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식당에서 설거지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 그런 상태가 돼서 무슨 상을 받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이 지금 이 천년 동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족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각성하시고 오늘부터 세상 일 줄이고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아 이 무슨 세미나하고 부흥회 한다고 실컷 웃다가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풍선처럼 바람이 그냥 들었다가 집에 가면은 바람 푹 꺼져버리고 뭔 소용 있어요? 정말 마음에 남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런데 이 족보가 요셉을 통해서 만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 보니까 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지.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 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뭔가 사정이 있겠죠. 말 못할 우여곡절,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둘이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둘이겠습니까? 하나지.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그 왜 아버지가 둘이냐 이 말이죠. 첫 번째로 이 야곱은 요셉의 친아버지예요. Real father. 진짜 아버지예요. 혈통적으로 친아버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을 낳았다 그랬죠.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 볼 때 야곱하고 요셉 사이는 친아버지, 친아들 관계라 이 말이죠. 그러면 헨리는 뭐냐? 여러분, 이 헨리는 요셉의 법정적인 아버지예요. 법정적인 아버지, legal father. 법정적인 아버지다. 양자다 이 말, 양자. 이 요셉은 헨리의 양자예요. 또 헨리는 요셉의 법정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록돼 있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요셉의 이상은 헨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마따시오. 또 그 이상은 레위요. 이렇게 전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자가 붙어있어요. 그 자가 붙었다는 건 뭐냐? 이 사람과 이 사람들 사이는 혈통적인 관계라 이 말이죠. 혈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응? 뭐 이것이 친아버지, 친아들이든 또 아까 람하고 아미나답처럼 먼 자손이든 혈통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이상은 할 때 여기 그자가 빠져있어. 그자가. 이것은 뭐냐? 요셉과 헨리의 관계는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근데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을 법정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볼 때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그라는 말이 헬라어로 투거든요. 투.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 헨리. 투 헨리. 그 다음에 또 투 맞다. 투 맞다. 그 다음에 투 레비. 이렇게 다 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 앞에는 이 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요셉 앞에는. 그래서 요세프. 요세프 할 때 이 요셉 앞에는 투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요셉하고 헨리의 관계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적인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것은 성경의 율법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7장 7절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 8절이에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 8절. 자, 거기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있어. 슬로부앗. 근데 이 슬로부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도 원통한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 집안 재산을 전부 딴 사람들한테 주면 말이 되냐고. 딸이 있는데.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으면 딸한테 아버지 분깃을,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민수기 27장 7절 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슬로부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 딸들인데 자기 지파 말고 딴 지파 남자들하고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 여자가 딴 지파 남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가 받은 재산이 딴 지파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또 모세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딸한테 주는 거 좋은데 왜 다른 지파 남자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딴 지파로 넘기냐고. 그거 안 됩니다. 또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딸들에게 주되 결혼할 때는 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게 해라. 그러면 재산이 다른 지파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게 민수기 36장에 나와요. 자, 민수기 36장 찾아보세요. 36장 6절 7절. 민수기 36장 6절 7절입니다. 자, 6절. 슬로보아스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헨리는요, 이 헨리는 아들이 없이 딸만 놓고 죽었는데 딸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헨리의 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헨리의 기업이 요셉에게로 넘어왔어요. 요셉이 헨리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사위인데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기업을, 마리아의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는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하고 요셉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나눠졌던 두 족보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이 신비 속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이 속에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언약의 성취.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죠. 야 다윗아,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 왕위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가야 되는데 영원히 안 갔죠. 그러니까 이 한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한 아들. 한 아들. 히브리어로 자르아카. 자르아카. 그래서 이건 한 씨예요. 단수로. 어? A seed. 한 씨. 그러니까 다윗에게 앞으로 한 씨를 주는데 그 씨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헨리의 딸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니 족보로 볼 때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어머니 족보로 볼 때 다윗 자손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 족보로 볼 때도 역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어머니 족보나 아버지 족보나 똑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헨리하고 헨리의 딸인 마리아하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만나서 둘 다 유다 지파인데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시고 마리아하고 요셉을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휴 오늘 뭐 할 일도 없는데 구사 세미나 가볼까? 이래서 여러분이 왔지만 아휴 귀찮아 맨날 가자 그러는데 오늘 또 안 가면은 더 이상 얼굴 못 볼 것 같아. 아휴, 오늘은 가야지 이러고 왔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리고 들을 기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강권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말씀 공개되는 거 어디 봤습니까? 이건 세계 유구한 역사 속 가운데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성경을 1800번 읽으셨잖아요. 완전히 성경을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처럼요 할 짓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처먹고 또 뭐 즐길 것 다 즐기고 만날 것 다 만나고 놀러 갈 것 다 놀러 가고 그런 우리에게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그 신비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하나님 왜 여러분한테 전달하셨겠어요? 여러분도 이 신비로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비롭더라. 하여튼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뭐 만난다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신비롭게 만나더라.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좋아 보세요. 다 주죠, 다 주죠. 아 여러분들 진짜 좋아 보세요. 다 준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절대 혼자 두지 않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아, 그러면 만사형통이죠. 하나님 함께 하면.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도 볼 때 다윗의 자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족보를 볼 때도 다윗의 자손 오셨어요.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그 뱀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 마귀고 사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마귀 머리를 사탄 머리를 박살내버린대.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 진심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 사단 마귀를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는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마리아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마리아의 족보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족보지 남자의 족보입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손을 낳고 헤손은 남을 낳고 근데 전부 남자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이삭이 남자고 야곱이 남자고. 그러니까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남자의 후손이라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식을 깨트려버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 그러므로 진짜 그 예수님만 우리 가정에 모시면 예수님이 뱀의 사단 마귀 어둠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집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어둠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두 족보의 만남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이 만남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성경 말씀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생명처럼. 박윤식 목사님은요. 성경 위에다가 무슨 세상 잡지책 뭐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뭘 올려놓냐고. 그래서 책상에 가보면은 다른 책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꼭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으셔. 절대 성경이 뭐 놓으면 안 돼요. 핸드폰도 올라가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최고 지상주의 이렇게 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성경 위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제일 높이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어둠과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것은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것은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 하고 요셉이 둘이 만나서 결혼해야만이 두 족보가 지금 만나잖아요. 두 족보가 만나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 안 하면 두 족보가 안 만나. 어? 근데 이런 책이 있어요. Gospel of Thomas, 또 Proto Gospel of James. 자, 우리말로는 토마스 가스펠, 그러니까 토마 복음서, 그 다음에 제임스 원 복음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100% 믿을 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일부분 그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에 보면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할 때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였잖아요. 처녀. 젊은 처녀였어요. 근데 요셉은 노인이라고 나와요. 노인. 노인. 그래서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들이랑 같이 올라간 다음부터 성경에 요셉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마리아는 오래 살았고, 그것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딸이 15살이에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이 나이가 70살이야. 여러분 같으면 시집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집 보내겠냐고요. 내 딸이 15살이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나보다 더 나이 많은 70살이야. 시집 보내겠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절대 안 가. 갈 생각이 없어. 그런데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정혼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정혼하고 이 단어가요. 여러분이 헬라 원문을 보세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수동태로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뭐냐? 마리아가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100%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무엇에 이끌려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결혼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 요셉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래.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절대 순종해서 요셉이랑 정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요, 바로 이 절대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은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100% 순종하고 요셉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또 결혼을 했는데,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정혼했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래놓고 네가 잉태하여 애를 가질 거다. 결혼 아직 남자하고 관계도 하는데 배가 불러온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순종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두 족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 두 족보를 두 족보가 만나야 되는데 해도 마리아가 거절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젊은 처녀인데 나이 멀고 늙은 노인 것 같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멘하고 순종했다니까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 그다음에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중에 이 야곱 야곱에게 요셉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 족보의 동생들 중에 또 자식들 낳은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쳐다봐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 한 사람 찾았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 하나님 볼 때도 야 너 너무 나이 많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둘이 결혼해야 이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택했는데 요셉도 기가 찰 노릇이야. 아니 젊은 애를 하나님 붙여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또 얘가 배가 불러오네. 얼마나 요셉이 놀랬겠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남편과 관계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거 나팔 불면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가.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요셉아 이 여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절대 순종. 이 요셉과 마리아의 절대 순종이 만나서 두 족보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쳤다. 아니 마리아가 젊은 여자가 늙은 노인하고 결혼할 때 야 마리아 미쳤어 미쳤어 저 완전히 미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또 요셉이 젊은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 야 요셉 미쳤구만 미쳤어 저 나이 들어가지고 노망했다고 미쳤다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도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미쳐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죠? 응? 친척들이 예수님 붙들러 나왔어. 야 예수야 너 미쳤구나. 아니 네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돌아다니냐 너 미쳤다. 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 보고 미쳤대 미쳤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 2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에? 내가 정신이 똑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3절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미쳤습니까? 미쳐야 주인공이 되는 거 미쳐야. 제가 어렸을 때요 저 봤어 시골에서 시골에서 진짜 미친년 봤어요. 이 여자가 미쳤어요 미친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잖아요. 여자가요 빨가벗고 다녀. 그리고 남의 집 안방 들어가가지고 똥을 싸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여섯 명이 들어가서 그 여자를 끄집어내요. 팔 잡고 머리 잡고 발 잡고 몸뚱이 잡고 끄집어내요. 근데 이 여자가 나오다가 마루에서 으악! 한번 소리를 질러요. 그럼 남자 여섯 명이 나가 자빠져. 이야, 놀래버렸어, 놀래버렸어. 사람이 미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귀신한테 미쳤지만 우리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직장을,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쳐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한테 미치고 성령님한테 미치고 미쳤습니까? 진짜 한번 미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 미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미친 사람. 야, 너는 참 아름답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되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그 나라 갔더니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미치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면류관은 세세무궁토록 받을 면류관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이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9회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한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를 썩어질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절망하는 가정이 싸우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아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부흥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부흥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LA 미 서부 전체의 구속사 운동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남가주 경신 코랄 합창단에서 특별히 이 세미나에 위해서 오셔서 특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휘를 맡고 계신 장진영 우리 분께서 베이스 솔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이후에 또 합창으로 깊은 강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어서 함께 특송 불러주겠습니다. 힘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